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보루의 고전적 노작,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의 전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9돌째 즈음에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